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 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25돌과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을 조선인민군 최고 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5돌 세즈 마요. 김일성화 김정일화 전시회가 러시아 연예비원강 시비르제보시와 중국의 길림시, 대련시, 심양시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전시회장들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에 대한 만민의 다음없는 흠모심에 떠받들려 활짝 피어난 태양의 꽃들인 김일성화 김정일화들이 전시돼 있었습니다. 전시회 개막식들에는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 군중들과 우리나라 대표부, 현지에서 사업하는 여러 단위의 일꾼들이 참가했습니다.